옷을 골라줄 사람이 너이길 이 길을 걸을 때 내 옆자리길 단지 너와 나 만날 것 중 네 맘 하나 You know You know I'm all about you 난 우리가 더 가까워지게 널 더 꽉 안아 떨어질 수 없게 서로 좀 더 Baby.